중 이미 떠난 사이인데 언젠가 올 거란 생각에 마냥 웃고만 있죠. 슬픈 상처뿐인데 곁에 있을 거란 믿었죠. 걱정돼요. 내가 없으면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던 사람인데 꼭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아직 남겨진 내 맘 전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가요? 당신을 원한 이유로 이렇게 날 외면하려 하나요? 단 한 번 사랑을 믿어요. 볼 수 있다면 나 웃고 살 수 있는데 허나 다른 사랑 찾아가라 말은 말아요. 날 버리진 않게 그럴 리 없잖아요. 조심하세요. 다 힘겨워했잖아요. 또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직 남겨진 내 맘 전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가요? 당신을 잠시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돼요.